이제와 잘잘못을 따져 무어래. 이미 마음 돌아선 사람 잊어야 한다면, 잊어야 한다면 진정 잊어야 한다면 너의 뒷모습 가슴 아파도 추억마저 보내줘야지. 늦은 애원일라 해서 무어래. 이미 마음 돌아선 사람 잊어야 한다면, 잊어야 한다면 진정 잊어야 한다면 너의 귀 가슴 아파도 추억마저 보내줘야지. 잊어야 한다면, 잊어야 한다면 진정 진정 잊어야 한다면 너의 뒷모습 가슴